소기야 기소기야라 소기야 시소기야라 소기야 기소가나나보라 시노유나나보라 이르르기네 구세요노 예순간에 구세요노 예분들의 아우로미 시무페로 야우로미 이내 맘베레 피니가 이나 페라 페레 피니가 이가 우유를 안다고라 이노가 우유를 안다고라 이소기야라 소기야 이소기야라 소기야 이소기야라 소기야 이소기야라 소기야 이구와 우비루오니 세나나 우비루오니 이오네 부가리노사 시암베 부가리노사 내가 이 나간 거라 내시 내가 나간 거라 내시 내가 눈으로 엄보노 내가 벨라미로 엄보노 내가 이내 사원이노 내가 보로래 사원이노 내가 이어 세미와타 내가 와요 세미와타 내 바보산 이루꾸라 내 바보산 다루꾸라 내 소기야라 소기야 내 소기야라 소기야 내 소기야라 소기야 소기야라 소기야 너리 구르게 게노사 수마요 구르게 게노사 신나위 나랑고 가레티 신나위 나랑고 가레티 시리고리가 오노니 시사모나가 오노니 시아리아리 고비노사 시몰라몰라 고리노사 시수랑가네 코라니노 시바사라네 코라니노 이에가부로웨 싱가루 시엔게노베 싱가루 이에게노고로웨 미라 시메라고로웨 미라 예 아시네 파라유고 예 세나레 파라유고 수랑가네 코메라위 예 바사라네 코메라위 예 소기야라 소기야 예 소기야라 소기야 예 소기야라 소기야 예 소기야라 소기야 예 아비코라나 농가 예 고마코라나 농가 이고 누숭게 미노라 이기 오마 숭게 미노라 이불아 우두기 오바나 이다나 우두기 오바나 이유고 누두기 와오나 이가 이라사 누리 와오나 이우기 가루 오기 노니 이어마기 가루 오게 노니 아피라피 구라레니 세하보가도 구라레니 예우기 마게루기시 예미니 마게루기시 예기리 롬바가 시워카 예가 보물오리시미 예영게 보물오리시미 예초비소베 바네루 예인우아노 바네루 예초기야라 초기야 예초기야라